끄덕이고 있어도 끄덕이지 않아. 네 두 눈이 말을 해. 듣고 있지 않다고 아니라고. 먼 테이블 끝에 기댄 폰이 또 깨무는 입술이 말 끝에 고인 한숨이 날 향해 외친다고. 네 맘은 여기 없다고. 왜 내 연단 들리는지 들리는지 하나씩 전부 모르고 싶은 그 이야기. Oh, your body, talk your body. 왜 내게 다 들키는지 들키는지 하나씩 전부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. Oh, your body, talk your body. 적당한 때를 찾는 듯 조조한 네 손가락 그 손끝이 말을 해. 오늘이 끝이라고 그렇게 꼭 잊혀질 얘기들로 침묵들을 메우고 네가 준비해. 이별에만 그 사이로 난 도망치기 바쁘고. 왜 내겐 다 들리는지 들리는지 하나씩 전부 모르고 싶은 그 이야기. Oh, your body, talk your body. 왜 내게 다 들키는지 들키는지 하나씩 전부 baby.